일생 태연하게도 출근도 않고 빈둥빈둥 콧노래마저 흥얼대면서 덩달아 나도 시간은 금세 지나갔잖아 눈 깜빡할 새 살금살금 오히려 내가 조조해져 이를 어쩌나 뚜뚜뚜뚜뚜뚜 머릿속에 환한 빛이 반짝 아주 순식간에 눈부시게 빛이 내 눈앞에선 당신은 누구 어디서 시다던 분 말씀 많이도 들었습니다. 나는 하얀 날개가 무겁지 않으신지 정말 눈이 부셔요 천사.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면 제가 오늘 좀 늦었거든요 초면에 죄송해요 반짝 머릿속에 시다던 분 말씀 많이도 들었습니다.